아직도 생생해져 느낀 그 설레임 너와의 첫 눈 맞춤 yeah. 보잘것없는 내 바람들이 조금씩 이뤄져가는 꿈 같았던 날들 믿을 수가 없는 난 아닌데 네가 선물해준 행복한 하루하루가 yeah.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나를 기억해줄까 너에게만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일지라도 속에 깊게 새겨둘게 날 이끄는 네 목소리 딱 하나만 더 부탁할게 너로 인해 반짝이던 내 모습 간직해줄래 영원히 멈출 것만 같이 너무 행복했던 우리 현실이 아닌 곳에 머물렀던 것만 같아 부서지고 무너지던 날 일으켜 세워 손잡아주던 그때 내 모든 걸 바꿨잖아 너에게만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만